널 찾아줄 지도를 들고 좌표를 따라 나서는 항로 No matter 저 빛 아침 밤은 너를 향할 테니 너를 닮은 하늘은 아름다워 오늘도 오늘도 이대로 나는 부셔 익숙한 듯 낯선 길 휘어버릴게 너와 나의 평행선 넘어 몰아치는 순간 내 세상에 멈춰선 넌 나의 only one 너를 발견한 순간 더 찬란히 빛나는 I feel the lucky one 너와 나 이곳에 keep on coming oh, oh, oh. 같은 시간 속에 oh, 하나 된 그 순간 비밀스럽게 숨겨둔 너의 고백 Just tell me right now 다가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 곁에 baby 오늘도 오늘도 제대로 never go back 오직 나만 아는 룰 바꿔버릴게 너와 나의 평행선 넘어 넌 나의 only one 너를 발견한 순간 더 찬란히 빛나는 I'll be the lucky one 너와 나 이곳에 keep on coming oh, oh, oh, oh. 같은 시간 속에 oh, 하나 된 그 순간 We'll be the lucky ones 수많은 사람 속 나의 lover 운이 좋게 찾은 내 글로벌 올 것 같은 얘기도 너란 행운도 멋지지 누가 뭐라 해도 널 알아갈수록 yeah let's go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없어 넌 나의 only one 나의 lucky one 그래서 휘몰아치는 순간 내 세상에 멈춰서